HUBS. 출발 드라마 여행. 매주 수요일, 우리를 설레게 했던 추억의 드라마를 만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방학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한 겨울 방학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신나게 스키를 타며 눈밭을 누비거나 친구들과 삼삼오오 해외여행을 떠난다기보다는 주로 집에 콕 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집콕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취미생활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드라마 정주행하기입니다. 유명한 명대사, OST, 혹은 촬영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억의 드라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것이죠. 어떤가요? 옛 드라마를 다시 보다 보면 그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출발 드라마 여행, 그 첫 시작은 어떤 드라마일지 노래로 먼저 만나봅시다. 샤이니 스탠드 바이 미. 이런 내 출발 드라마 여행. 대망의 첫 시작은 바로 꽃보다 남자입니다. OST만 들었는데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2009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담아낸 로맨스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전형적인 재벌 2세의 성격을 가진 구준표와 평범한 서민이지만 늘 밝고 씩씩한 캔디형 캐릭터 금잔디의 사랑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었죠. 저도 학원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곧장 집으로 달려가 본방 사수를 했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또 시켜줘 금잔디 명예소방관,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선배가 나타나요 등 다소 오글거리는 명대사들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유겠죠? 145 서퍼. 너와 나의 지난 나름 기억이 처음엔 좀 알고 싶었어 널 이렇게 생각해 너와 시간은 지났고 얼마 전 우리 다시 봤을 때 난 오늘 설레게 만드는 난 너와 떠날 호황 오늘 저 바다 위로 so high 너와 또 파도 위로 so nice yeah 얼마 전 우리 다시 봤을 때 yeah and all night 춤추게 만드는 너와 떠날 호황 오늘 저 바다 위로 so high 드라마 꽃보다 남자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그 당시 10대였던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드라마에 등장했던 다양한 상품들을 학생들이 똑같이 따라서 구매하는 일명 손민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별 목걸이였습니다. 별 목걸이는 극중 구준표가 금잔디에게 선물했던 목걸이로 작은 달을 큰 별이 감싼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걸이가 드라마에 등장한 이후 학교 근처에 위치한 많은 문구점에서 비슷한 모양의 목걸이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당시 꽃보다 남자의 팬이었던 수많은 학생들이 이를 구매해 착용했던 것이죠. 아,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비밀이지만 전 아직도 이 목걸이를 집에 고이 간직하고 있답니다. 이 밖에도 금잔디 후드티, 금잔디 단발, 구준표 파마머리 등 주인공들의 패션도 큰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정도면 꽃남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요? 강제인 선인장. 7시부터 자면 좀 나아질 거야. 불타는 마음이 달래달라. 매일은 아침에 끄워 생각이 덜하면 괜찮아질걸. No, 나 우울해. We are going to the moon. 다들 전부 준다 해줘. 반짝반짝 오늘의 스타. 다양한 캐릭터, 다채로운 연기들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스타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별이 떴을까요? 어떻게 이 구준표를 싫어할 수가 있어? 오늘은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구준표 역을 연기했던 배우 이민호 씨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민호 씨는 2006년 드라마 비밀의 교정으로 처음 브라운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역을 연기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죠. 이후에도 그는 시티헌터, 개인의 취향, 그리고 상속자들까지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습니다. 또 이민호 씨는 큰 눈과 높은 코, 그리고 매력적인 입꼬리처럼 잘생긴 외모뿐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도 갖춘 배우인데요. 담담하게 대사를 전달하면서도 많은 감정을 지닌 눈동자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갖춘 이민호 씨,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즐리와 청아가 부릅니다. 런. 지금 나 대충 떠날 거야. know everything. You don't know everything. You don't know. You don't know. 지금 나대쯤 떠날 거야. 가는 곳은 파란 swimming. 어디든 너와 나 하늘 물결 따라 driving. 손잡아 in the car. 걱정 말아 let me 내게 안겨 baby. 우리 떠나자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은 하이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교복, 풋풋한 사랑, 그리고 학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꽃보다 남자가 이런 요소들을 한국의 정서로 담아낸 드라마라면 가십걸은 미국의 하이틴을 제대로 표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십걸도 꽃보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 모습들부터 교복의 샘김새, 또 점심시간의 풍경까지 한국의 고등학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합니다. 저도 수능이 끝난 겨울, 침대에 누워 귤을 까먹으며 가십걸의 모든 시즌을 정주행했었는데요. 저와 주인공들의 학교 생활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코너 메이너드 Waste Your Time. Trying to pay your bills but you're always late. Had a couple dreams back when you was a teen, but responsibilities man it had to wait. You got a bunch of friends but you feel alone. They try and get you out but you stay at home. They wanna hit the club but you wanna fall in love with somebody you can trust. Cause there's been too many times that your heart has been let down and you're picking up pieces from the ground and you feel like screaming out. There's no one to help you. And too many times you've been told that they can't change, but they don't. Yeah, they always stay the same and leave you in the pouring rain. I'm right here to tell you I will. I'll love you in all of the ways that they don't, and help you pick up all the pieces they broke. I promise I'll always be with you, cause you don't wanna waste your time. When's the last time that you got away? You're better than that, you've been breaking your back. You deserve to relax. Cause there's been too many times that your heart has been let down and you're picking up pieces from the ground and you feel like screaming out. But there's no one to help you. And too many times you've been told that they can't change, but they don't, yeah, they always stay the same and leave you in the pouring rain. But I'm right here to tell you I won't. I'll love you in all of the ways that they don't, and help you pick up all the pieces they broke. I promise I'll always be with you, cause you don't want. you go. I swear that you're beautiful. You ain't gotta try when you're with me. And they might have left you broke and made you feel all alone, but I wanna let you know I'm right here to show you I 과 바람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꽃보다 남자의 수많은 명대사들 중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당장 흰천과 바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진 못하지만 추억이라는 바람은 우리가 과거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마치 꽃보다 남자라는 추억으로 우리가 학창시절을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드라마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HUBS